그리움이 필까요? 파란 마음에 외로움이 있지요. 내 마음 어느새 피어나는 꽃 한 송이 너와 나 친구 되어 고운 꿈을 키웠네. 꿈 많은 여고 시절 못 잊을 친구들 약속은 없었어도 내일이면 만날까 다정한 내 친구들 사랑하는 것들아 언제나 잊지 말자 우리들의 푸른 교실 잊지 말자 우리들의 푸른 교실